지킬 생각 따윈 없어 봐 너나 나나 다 끝난 마당에 Ayo Ayo You got me jumping like a crazy crown 뭐해 썩은 리벌 뽑아내야지 아야 세상을 다 줄 것처럼 말했고 이제 서로 와싸를 겨눠볼 한이 버릇되대 네 말불에 침을 뱉어 웃자고 하나 생겨 우린 남이 됐다 못된 사랑 놀이 아니죠 Yeah.